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치 않게 여기고 버렸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인자요 폭동을 일으킨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도망간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자기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어떤 현실적인 것에 비해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길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묵살시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존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하찮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십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은 증거이며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인간은 자신이 저 바라바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쩌면 엉뚱하게도 예수님에게 내려진 것을 알고 놀라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알 때에만 그런 자신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그 심판의 자리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이 한없이 소중해질 수밖에 없지 않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님을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이 예수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존귀하게 대우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신자인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조롱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리하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조롱을 퍼붓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왜 그 모양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또한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조롱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또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꿇어 엎드려 절하는 쇼까지 보이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죠.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로 왔다면 지금 당장 능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예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그분의 힘없는 그 연약함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그 꼴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당신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왜 날 조금이라도 돕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이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에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전혀 모르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무엇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과 어떤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믿음의 증거물로 여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믿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큰 부를 누린다면 세상 누구도 그 믿음을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천사를 동원하여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심판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조롱은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힘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를 가장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멸망의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이 어떠한 모습이어야지를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진정한 온 우주의 왕으로서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도대체 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그런 치욕과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면서 참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길, 치욕과 수모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참으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나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크기와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신 그분을 진정으로 아시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찌 그분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행복과 내 영광과 세상의 힘이 주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그런 삶을 기대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그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 주어진 모든 감당치 못할 축복을 감사하게 하고 도리어 세상의 모든 조롱을 능히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되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 느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가치와 의미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은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어떤 조롱에도 훼손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된 거, 나함을 잊게 된 거,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그 모든 축복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혜택과 세상 힘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위해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그것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너희가 받았는지를 알고 믿으면 그것이 너희를 그리스도처럼 넉넉하게 수치와 고난의 길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이나 세상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해 보기 위해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자격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자격을 다 포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까지 받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묵묵히 신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